바람에 취해버린 꿈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. 여인이여 헤어진 빗물을 어떻게 막으셨나요?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. 여인이여 피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? 그댄 왜 긴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? 오래 잊으셨나요? 잊으셨나요?